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부르예고 전종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가 3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에는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사회단체,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주체 86, 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부르예고 전종 노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조국 통일 3대 훈장으로 정립해주시고 조국 통일 위협을 완성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 원칙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에 고전적 노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통일의 사상과 로선, 고귀한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 위협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의 과학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총소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탁월한 영도 따라 주청영협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